안녕하십니까. 비밀의 재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8일인데, 이제 9일 아침이죠. 제가 여기 날짜로 18일 날 출발합니다. 한국에 19일 날 도착을 하죠. 이제 며칠 남았나요?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뵐날이 언제 얼마 안 남았군요. 여러분, 이번에도 말이에요. 무주에서 우리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가실 분이 많지 않으면 그냥 무주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대전에 스누피님께서 방을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이니까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밥값 정도를 가지고, 무지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더라고요.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야 여기저기 좋은데 많이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뭐, 그런 곳이 많으니까, 무지 같은 곳이 한국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작년에, 가을에. 근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볼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주에 오세요. 우리가 1박 2일 예정으로, 리트릿을 가기로 했습니다. 뭐 수양회 뭐 이렇게 보기 이런 거 아니고 마땅히 우리 그 용어가 없어요. 그렇죠? 용어가 뭐 수양회라 그러기도 좀 뭐하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전통적인 그 개념의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실 겁니다. 먹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거죠. 삶도 좀 나누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좋은가, 또 성경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좀 대화를 나누고요. 또 평소에 궁금했던 그 성경 이야기들, 이해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죠.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면서 대화가 우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말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30대 때 보면은 구역 예배로 모이라 그러고 성경 공부로 모이라 그래도 전부 다뭐 이렇게 잡담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마지못해서 모였으니까 그래도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형식이 되고 딴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는 먹고 놀자, 이렇게 모여도, 먹고 놀자, 이렇게 모여도,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도 하고,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모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멋들어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도 방을, 큰걸 예약을 하셨을 거예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가,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잠자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가보니까 식당이 굉장히 많던데, 값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000원, 8,000원, 뭐,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이 좀 참석하셔서, 우리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일이죠? 23일 맞나? 날짜가 아무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그때 일산에서 비밀의 재방송을 우리 김쌤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들 모이셨죠? 일산에서 그때 우리 김태우 목사님하고 뭐 강의도 하고 뭐 하면서 또 그런 모임을 가지셨는데, 같은 장소에 저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딘지 모릅니다. 주소도 아직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전 모임 때문에 주소가 그 약도하고 올려져 있을 거예요. 게시판 어딘가에. 이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3일 10시부터 그 장소를 4시간을 빌렸는데, 뭐 4시간 하지 않겠죠. 아무튼 거기서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립니다. 일종의 공개 방송이죠. 그때,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술하지 않는 것도 왜곡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늘리는 것도 왜곡일 수 있고, 또 다르게 기술하는 것도 왜곡인데, 이런 역사 왜곡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도 많이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역사를 만약에 가능하면, 해방 전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이었는가, 그들의 행적도 좀 살펴보고, 또 그들이, 어떤 그 기록들을 남겼는가도 좀 살펴보고요. 또 그들이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그런 것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양념으로 질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중간중간 제가 딴지도 좀 걸어보고, 꼴통 시각으로 개진해서 질문도 좀 던져보고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방송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때 10시에 모이니까, 생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11시에 방송하는데, 그때 이제 10시부터 우리가 장소를 빌렸으니까 아마 한 10시 5분 10분 그때 준비하면 말이죠. 그렇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송은 제가 이제 두 번의 일요일을 한국에서 있을 거니까, 우리가 그 무주에 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방송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혹은 아니면 뭐 오전 중에라도 출발하기 전에 또 잠시라도 방송을 할수 있으면 서울에서 빠르게 방송을 이렇게 뜨고. 그래서 가는 거로 아무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에도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저를 매개로 해서 말해요. 우리가 교제를 좀 적극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모여주시는 데에 좀 애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19일 날 도착해서 5월 3일 11시 얼마 비행기니까 5월 2일까지 여러분들하고 뵐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인천에 일찍 가니까 그때 잠시 잠깐 여러분 인천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늘 가던 커피숍 있죠? 그 커피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도 마지막으로 좀 마시고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이전에는 제가 오후에 출발하는 시간이어서 그 출발하는 날 충분한 시간을 마지막 이렇게 갖고 그랬는데, 이번엔 뭐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돌아오는 날, 그날이 이제 5월 3일인데, 5월 2일 날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분들하고 또 마지막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남을 갖지 않으셨던 비밀의 제 애청자분 가운데서 혹시 만남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비밀의 제가 유튜브로도 나가고 또 팟빵으로 우리 창원의 김성기님께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또그 작은 자교회 웹사이트에 오셔서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어떠세요? 사시는 거. 사람들이 말해요.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세대별로 또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교 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50을 조금 넘어서면서 50 한 3, 4 뭐 이렇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20대 때는 아무래도 사는 게 좀 치열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스펙 쌓는다고 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죠. 그리고 그 열심히 살아서 30대 때는 스펙 쌓고 뭐 하고 하면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뭐 인생관, 뭐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좀 빌드업 되는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세워져가는 때예요. 그리고 30대 때 뭐 이제 쌓은 스펙 가지고 좀 사회에 진출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리고 좀 모아보려고 애를 써요. 이것저것 모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들을 하죠. 그리고 40대 돼서는 적당한 시기에 얼마나 내가 모았나 한번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질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달라진다라는 것이 뭐 생각이죠. 그러니까 머리와 마음으로 보는 시각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인생을 이제 40을 지나고 50이 넘어가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쑥 꺼내보니까 빈손인 겁니다. 뭐 물질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별로 한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탈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철이 없어서 그런지 40대 때도 여전히 저는 어떤 치열한 고민 같은 것들을 좀 했어요. 뭐 치열한 고민을 했다고 해서 뭐 사이즈가 큰 일을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들 있잖아요. 아내랑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 생활이라든가, 자녀를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어느 부모나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그 뭐 사람들처럼 저도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게 아마 그 기질인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들을 늘 해요. 이렇게 뭘 쓸데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냐고, 제 안에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또 다른 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행동이 재빠르시잖아요. 행동이 재빠라서 이렇게 일도 잘 이뤄내시고 성취해내시고 그런데, 제가 또 그쪽으로 좀 약점을 보이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뭐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일에 부닥치게 되고 뭐 그런, 그냥 늘상 뭐 이렇게 저절로 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심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걸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좋게 이제 제가 저를 치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들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20대, 30대 지나면서 40대 때 되면은 조금 어떤 완숙한 그런 중년으로서의 멋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여전히 20대가 하듯이, 30대가 하듯이 저는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말이에요. 돈도 못 벌었는데, 물론 뭐 쓸데없는 신학 같은 걸 공부하느냐고, 중요한 때에. 남들처럼, 남들이 돈을 벌그 시기에,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하는 바람에, 그리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먹고도 살아야지, 또, 파트타임으로 공부도 해야지 하면서,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남들처럼 많이 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길게 늘어지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신학교 때는 사실, 기동량 3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동량 한것 가지고는 이제 저는 턱도 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밑거름이 된 것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하지만 뭐 방향 제시 같은 것도 조금 도움을 받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 정리가 안 됐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정리된 생각들이 뭐 있기는 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사는 게 뭔지 인생이 뭔지 또 성경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뭐 디테일하게 뭐 성경 그 신학교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뭐 공부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뭐 개론 정도 뭐 공부하고 말이죠. 그리고 교리 배우는 조직신학 그냥 이렇게 쭉 배우고 뭐 이러고 말았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성경의 각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가슴 속에는 궁금한 거뭐 질문들이 가득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과 삶하고 연결하는 그런 그 연결점 같은 거, 그런 것도 전혀 할줄 몰랐고, 그러니까, 40대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잘 몰라서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고,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50이 딱 되고 보니까,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생각 정리도 뭐다잘돼 있지도 않고 말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조금씩 들은 문제긴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비밀의 제 방송이나 설교 때에 제 말씀을 했던 거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사는 세상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많지 않아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에 이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새가빠지게 살았죠. 남들 여기 동포처럼 빨리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특별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은 이제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빨리 셋을다운이 돼야지.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뭐 이런 게 스트레스로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막 사는데, 살아가다가, 질문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미국에 이제 이민자로 왔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내 나라다 그러고 살지만, 이게 왜뭐 유러피안 백인의 나라냐, 유럽에서 온그 백인들의 나라냐, 뭐, 그래서, 그들도 이민자면 나도 이민자다. 그래서, 그게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모든 이민자들의 나라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내 나라야. 그러고 살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초기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민자로 이제, 그런 인식으로 살아갔으니까. Is this the life that I wanted to live?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이야? 이 질문. 이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야? 쇠가 빠지게 일해서 가게 차리고, 가게 차린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그러면 세월 보내고, 아이 낳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중에 장로 되고, 이게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야?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30대 때. 그게 고민스러웠죠.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던지진 않았어도, 뭔가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 돈 모으고 사는 삶. 그것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던져졌고, 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뭐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게 아니라, 뭐, 이런 질문을 좀 해결을 해볼까? 그래서 신학교를 갔던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성경을 읽고 지금 또 인생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것이 살고 싶은 삶이었어? 라는 질문은 좀,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지금 보니까 제가 성경을 윤리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악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악하면 기쁘지 않고, 악하면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이걸 철학자들처럼 잘 풀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결론처럼 생각한 것이 그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해야. 선한 삶을 살아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악하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수 없다. 악하면 절대로 인생이 기쁘지 않다.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성경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를 창세기 성경 공부로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 자세하게 아주 그냥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선악 문제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매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빛은 4일째에 만드신 이그 일시와 연한을 이루는 이 빛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흑암의 깊음이라고 말하는 그 수면, 물. 그렇죠? 물. 흑암의 깊음이라고 표현됐던 그물 있잖아요. 물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물 위에 주의 영, 하느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 악을 지배하고 있는, 점령하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분이 절대선이신 신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이와 같이 처음부터 선과 악의 대립 구도로 인류 역사가 진행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 삼막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뵀었을 때, 우리가 그때 5시에 모여서 밤 1시 넘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그 처음이니까 여러분들 질문도 하시고 제가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 가운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외에도 제가 간혹 그때처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경도 보니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 그 문제를.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신께서, 하신 자기소개서다. 그러니까 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물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선인 신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선, 네,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와 같은 절대선의 윤리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원죄가 없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람이 나면서부터는 보기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저는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악한 존재가 된그 존재는 낙원을 잃어버리죠. 낙원을 잃어버려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축출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을 내주하시는 역사를 인류에게 선물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와 같이 회복된 인간들은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와 같이 절대성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선한 자로, 즉 의로운 자로서의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라는 거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한 차원 승화된 말을 하고 있는데 기쁨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Joyful life, 즐거운 삶.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신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선,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의 절대선을 성취하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왜? 그 삶이 기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악하면 행복하지 않다. 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되는 건 내가 내려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착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를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려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음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그 비판을 했다고 떠나가기도 하더라, 사람이. 왜냐하면 그는 공신력이 있고, 내려놓음이 대박 쳤잖아요. 그리고 더 내려놓음도 대박 쳤고. 그런데 결코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죠. 내가 내려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by grace,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through faith,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술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그건 꼭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through faith, 그렇죠? 그리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by grace. 이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또 어느 번역은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에 이르게 된 자, 즉 착하게 된 사람, 절대선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담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즉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라라고 하신 거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주문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왜 그래요? 육신이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져 있어서 사람이 만든 왕의 제도는 이와 같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러니까 기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이 그럴 망정에 내 영혼만큼은 훨훨 자유로운 새처럼,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훨훨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180도 돌아서, 군대 여러분 뒤로 돌아갈 때 아시죠? 완전히 탁 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탁 돌아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 임금들아, 너희들이 만든 법과 제도와 장치로 나를 결박할 수 없어. 내 몸은 결박할지라도 내 영혼은 결박할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내가 이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는 육신의 삶을 살더라도, 그렇죠? 내가 신앙의 절개, 하나님께서 의에 이르게 된 자 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삶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 제가 정말 답답해하는 게,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관념적으로 사시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God is practical. 하나님은 굉장히 실천적이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천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천적으로 사시자고요. 관념적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 뭐 이런 말 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란 말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전에 신앙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행위 주체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그래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 주체는 누구냐면 여러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내가는 행위 주체자는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반응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된다니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말은 이렇게만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세상의 가르침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성취할 수 없다. 이거 있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성취해낼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그럴 때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측면에서만 주님 한 분만으로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내 삶을 영해 나갈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날이 내 날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날이 내 날이다.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내와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남편과 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생업에 종사를 하는 거고, 내가 한 사회의 주권자로서 투표라는 정치 행위도 하면서 이 사회의 주인임을 내가 나타내기도 하고,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뭐 이런 말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면 그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상황화라고 하는 거, contextualize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그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보니까 선악의 문제더라. 그냥 잘 모르고 고민만을 했는데, 직접적인 경험도 그렇고, 착하지 않으니까, 아내에게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아버지의 권위만 내세우니까 자녀하고도 문제가 발생하더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로서 한심하게 행동을 해서 자녀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더라. 그리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시더라. 아니, 저지르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모습을 가지니까, 죄된 그 행실을 드러내니까, 악하니까 내 삶의 행복이 나가더라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더라. 즐겁지 않더라. 기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경험도 그래요. 간접 경험도. 우리 지금 한국이 막 뒤죽박죽 됐잖아요. 착하지 않게 행동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경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착하지 않게 저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착하지 않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서 돈을 그렇게 착취를 했잖아요. 노동력 착취하고 수백억이란 돈을 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그 불법적으로 막 사용을 했는데, 뭐 그 패밀리가 가진 그 주식이 뭐 1%도 채 될까 말까 한다면서요. 그런데 경영권을 자기들이 확보하고 마음대로 불법 자금을 조성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뭐 자세하게 모르죠, 우리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뭐 백혈병 등에 뭐 걸려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러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수백억의 돈을 또 권력자에게 뇌물로 바치는 등의 일을 하는데, 결국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을 봐도 알 수 있고, 또 사회에 돌아가서 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봐도, 선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더라. 그냥 권세만 누릴 뿐이지 행복하지 않더라. 돼지같이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뭐 죽을 때까지 아프지 않고 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편 73편에 나온 것처럼 뭐 건강 잘 챙기니까 그렇게 살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만큼 먹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세속적인 것을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과 혀가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잖아요. 그만큼 세상 세속적인 권세를 마음껏 그 행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것 가지고 정말 정말 기쁨의 삶을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알잖아요, 우리. 간접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뭐 죄, evil이라고 하는 그악 문제를 얘기하면서 절대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벌써 40분이 지났군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가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그 웹사이트에도 그 글을 써서 올려놨고, 이전에 마태복음 설교를 하다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그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31절. 31절에 가서 보면 있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32절까지예요.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일단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 말은 앞뒤의 모순을 보이죠.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짓든지 31절에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를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으니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그렇죠. 1.1획이라도 이걸 변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시록에 있는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건 앞뒤 모순이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면 한국 기독교계가 점차 말씀했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조차도 점차 은사주의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는 일들이 많이 강조가 돼지고, 신비주의 성향의 목사들이 점차 주목을 받고, 그런 모양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 또 남을 막는다는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말을 하면서 한때는 이렇게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다.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이랬을 때의 말씀은 뭐로 이해를 하고 성령은 무엇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그표 같은 것을 써놓는 목사가 과연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성령이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흡사 감정, 말씀을 흡사 이성,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역시 성령이 아니면 이해가 가능하지 않아요.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없이는 이것을 구속 섭리, 하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것을 다른 그 세상에 있는 윤리책, 도덕책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혹은 사회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왕들의 사적을 보니까 이러이러하고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저러하고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속 성령은 이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하늘 뜻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교회, 뭐 이렇게 옛날엔 또 말하는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점차 이제 성령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과감하게 마구 주장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듯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하도 강조하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성령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면서 마구 어떤 그 막 초자연적인 혹은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막 말을 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막 하죠. 말도 하고 행동들을 하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잘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막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에 대해서 살짝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듯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강조해서 말하는 게 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그래서 너 봐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무슨 죄를 짓든지 다 용서받을 거야. 더 나가서 누구든지 인자, 서던맨, 예수, 그렇죠? 예수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지만 그런데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아.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는 승천하고 없어. 그런데 지금 성령 시대거든. 성령 시대니까 성령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현재 신약 시대, 예수 승천 이후에 신약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지 라고 말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돼.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돼. 그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굉장한 오역이에요. 오해죠. 이 말씀은 처음에 이 12장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을 해놓고 있냐면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잘라서 먹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지만 잘라서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먹었는지 몰라요. 그 동사는 뭐 주워서 먹었든지 잘라서 떨어진 나락을 주워 먹었든지 그런데 뭐 떨어진 나락이 뭐 그리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잘라서 먹었다고 의역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니겠죠. 아무튼 이제 왜 그러냐면 율법주의적인 해석을 하려면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요.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잘라서 먹는 건 노동행위여서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라서 먹는다고 의역하는 것이 그렇게 자른다는 그 동사는 아니었지만 그리스 말로 그렇게 의역하는 것도 뭐 그리 틀리진 않겠네요. 아무튼지 그랬는데 그럴 때에 그 엘리트 바리새파 사람이 나와서 고발하는 거거든요. 자, 봐라. 당신 제자가 안식일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있다. 노동해서는 안 되잖아. 일해서는 안 되잖아. 근데 그 나락을 그 병은 병, 밀은 밀, 그걸 꺾어서 그 나달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그런 경작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네들 알지만, 기록된 말을 너희가 성경을 다 잘한다고 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바리새인들이니까 잘 알겠지?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너는 읽어보았을 거야. 다윗과 그 일행이 옛날에 굶주렸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 알지? 읽어봤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거는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허락이 되지지 않았는데 다윗과 더불어 그 일행도 먹었어.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죠.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제사를 원하죠. 마땅히 드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죠. 받아들일 만한 acceptable worship service예요. 그렇죠? 받아들일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제사 마땅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하시지만 자비를 원한다는 거, 사랑을 원한다는 걸 매우 강조하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지금 예배 중심을 하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덕목, 실천 상황으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교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딸딸 외우고 있었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알았더라면 그 교리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고발했잖아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했으니까 그 계명을 범했다고 고발했는데 사실은 배고픈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줬었을 때 그런 뜻으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계명은 그렇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늘 사랑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하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했다고 경작행위를 했다고 죄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 죄가 없다잖아요. 죄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더 나가서 한쪽 손이 오그란 든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는가? 그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간사한 것들아, 너희들도 이익이 되는 양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면 너희들도 끌어올리지 않더냐?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가?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하는 것은 가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러면서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치유를 해주시고 또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22절쯤에 가서 보니까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학질이라는 병 그러니까 그것이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저희 그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형님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학질이라는 병이 창궐했었어요. 콜레라 또 그게 뭐죠? 이렇게 꼼보 만드는 병 있었는데,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희 작은 형님이 그 병에 걸렸었다가 이렇게 곰보가 이렇게 되셨었는데,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그 후진국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학질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병이 지독했는지, 지금은 뭐 그런 거 걸리지도 않죠. 결핵 같은 경우는 이제 약으로 치료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학질에 걸리면 그 병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학질을 고친다고 하지 않고 학질을 뗀다고 했어요. 귀신을 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요, 병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문학적으로, 문학적이 아니라 그런 비이성적인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귀신이 들린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귀신이 들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주의 성향을 보이는 그 사람들, 그리고 성령 성령 안 하면서 그런 걸 매우 강조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자꾸 사람들에게 씌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신 씌우는 거야. 그냥 병 걸린 거야.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병 들은 걸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그 신비주의 성향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귀신 씌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귀신 씌웠다고 실제로 생각을 해서 심한 사람들은 실제로 막 떼굴떼굴 굴러요. 떼굴떼굴 굴르고 심지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거품을 흘린다고 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놀랐죠.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여전히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비유를 들어서 나라든지 도시든지 가정이든지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면 바알세불도 나도 역시 동일한 존재 아니냐. 근데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다면 서로 버티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귀신이 귀신 쫓아낸 거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비유를 통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도시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사탄이 사탄을 내쫓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26절에. 그러면 그 나라가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었다고 하니까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둥 28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그 인자가 써놓은 사람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요한복음 어딘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5장, 아유, 못 잡겠네. 잠깐만요. 요한복음,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5장, 여기 있구나. 5장 18절이네요. 5장 18절에 가서 보면,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느님과 동등한 위치로 놓으셨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놓으셨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로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인 그가 인자인 그가 그 하늘의 아들임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그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20몇 절이었죠. 아까 20 아, 여기 있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왔다. 그래서 먼저 힘센 사람을 결박해 놓은 거야, 사실은. 그렇게 29절서부터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31절,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던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던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걸 죄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죄가 아니야. 그리고 더 나가서 실제로 죄라고 치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죄까지라도 용서를 받을 만한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설사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초림은 제가 to save,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림은 뭐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초림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이 구약시대 다르고 신약시대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일부에게만 임했고 임시로 임했던 그리고 위에 임했던 성령이 지금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일부가 아니라 그리고 임시로가 아니라 영원히 그리고 안에 위에가 아니라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인자가 신인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자가 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Son of Man이 Son of God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인자인 예수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런데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정말 놀라운 하늘 섭리의 말을 설파한다고 해도 잘해봤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겠지라고 밖에는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면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인 것을. 그렇죠. 그래서 Son of Man이라고 하는 그 인자가 Son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왕의 왕이심으로 우리의 주 되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1절, 32절이.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주되심,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것을 처음부터 그 미를 따먹었다고 하는 고발을 당했을 때부터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주의 영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인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렇죠?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시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다. 내가 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심판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장이.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31절 32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인자는 그냥 인자일 뿐이니까. 잘 쳐줘도, 아무리 잘 쳐줘도,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니까. 그렇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고 그때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 사대하면서 쭉 뭐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왜요? 자신들의 성경교사인 서기관들의 말과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도 해석이 달랐던 거죠.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놀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랐어도, 그렇게 놀랐어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하나일 것이다. 병을 고쳤어도 그 정도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제 그 인자가 예레미야나 엘리야 같은 그냥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용되었지는 종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한복음 5장 1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인자니까 그래요. 인자니까.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구원을 자기의 능력과 가진 실력으로 이뤄낼 수 없어요. 요만큼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신적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말씀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만 그렇게 사용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자인 자신을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그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하느님 그 여호와를 야훼를 아버지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슬슬 풀어나가시는 거죠. 써놓은 맨 인자인 내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1절서부터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역시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제가 생명과 목숨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처럼 거기서 너무 설명을 잘 해놓고 있다고 하면서 죽음도 일반이라 동일하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짐승과 우리 사람도 죽는 것은 짐승과 일반이라 그건 목숨이에요. 생물학적 생명.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가진 의미로서의 그 life, 그거는 그 삶, 그거는 생명이라고 성경적 의미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딱 하나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어떤 단어는 회방, 어떤 단어는 모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근데 뭐 모독을 하든지 회방을 하든지 그렇다고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뭐 날마다 뭐 성령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느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해도 우리가 자의적으로 안 따르겠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갈등 벌이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충돌을 벌이잖아요. 바울처럼. 그런데 바울은 양반이지. 우리는 실제로 충돌하는 가운데 실천에도 옮기잖아요. 죄를 날마다 짓고 살잖아요. 죄에 노출되면 금세 죄를 지을 만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하는 존재잖아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심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용서 못 받겠네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정말 둘이 뭉실하게 막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성령 모독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영적으로 결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은사주의 교회의 그 악한 거짓 지도자들이 다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깨어있지 못한 그 목사들이 점차 신비주의 성향에 빠지고 은사주의 그런 교회로의 탈바꿈을 모색하고 있고 왜 그러냐 그게 좋아요. 그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수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또 영적으로 자신의 말대로 하는 그 노예로 만들기에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목사들이 그런 성향을 더 보이고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또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동훈 목사의 그 관상기도도 비판했잖아요. 오래되기는 했어도 그가 그 귀밀의 제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아마 그거 비판했고 그 이후에도 한번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그 초창기 유학 멤버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면 그 당시만 해도 대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강해설교의 1인자처럼 한국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가 굉장한 신비주의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하나님과의 합일점 같은 것들을 막 오랜 시간 그 뭐 참선 같은 것을 통해서 뭐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그런 그 감정적 몰입 상태에 빠질 것을 다수 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주문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교회에서 실천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가 오히려 신비적인 경향을 베이스로 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강해를 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 보여요. 이동훈 목사도 결코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개고도 남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강하게 강조했다기보다는 신비주의 성향을 오히려 더 보인 사람으로 저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공신력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동훈 목사가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어져서 그래서 그런지 또 뭐 하영조 목사도 그렇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경향으로 경도되고 있는 모습들이 한국 기독교계에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나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면 그렇다라고 하니까 제가 워워워 지금 딴지 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죠. 이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아봐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을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용서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일이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데 신은 용서를 하실까요? 아,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신은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전달할까요? 용서를 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람을 용서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 때문에 받게 될 그 형벌을 다 없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서가 현재와 개별화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그렇죠. 그럼 나에게 그 일을 하셨는데 내가 그 용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누군가가 그 용서의 메시지를 내게 전달해줬고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한 청년이 2000년 전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대. 매우 치욕적으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근데 그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 죽은 예수의 죽음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뜻이래, 이러이러한 의미래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하늘의 용서가 내게 현재와 개별화가 된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동일하게 그 용서를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의 메시지를 누가 전달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나요? 여전히 밉지요. 죄는 죄만 미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미워요. 어떻게 안 미워요? 밉죠. 가장 미운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죄만 미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밉다니까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웃은요, 그냥 forget it 하면 돼요. 그냥 에휴, 상관없어. 그럼 돼요.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야? 그럼 되거든요. 그런데 가족은요, 내가 그냥 같이 삶아떼고 살아가야 되니까 가족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식이 왼수라 그래요. 아유, 자식 새끼가 왼수라니까요, 왼수.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해요? 가족이 왼수래잖아요. 가족이. 자식 왼수가 아니라 가족끼리 다 왼수래요. 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가족은 얼마만큼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쬐끄만 일도 용서가 안 돼요. 쬐끄만 일도. 가족은 그래요. 아이, 와이프가, 마누라가 말해요. 마누라라 그러면 또 욕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아내 그래야 된다고. 아내 해. 근데, 마누라가 좀, 좀 살가봐요. 아무튼지.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별거 아닌데, 아니, 무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은 무시해. 그렇잖아요. 정말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근데 그 일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럴 뜻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아내처럼 내게 그랬으면, 남자가 똑같은 말을 내게 했으면 정말 나를 무시한 건 맞아요. 남자는 남자를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했을 때 무시한. 근데 여자는 몰라요. 남자가 왜 기분 나쁜지, 남자가 왜 화가 나는지를 몰라요.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근데 나는 기분 나빠요. 왜? 남자는 그런 거로 원래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내가 참았어요. 근데 두 번 화가 나네? 그걸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잖아요. 그럼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정말 시체말로 쪽팔려. 왜 그런 줄 알아요? 산이 너무 작아서. 산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데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나 안 챙겨줘. 내 마음을 안 알아줘. 안 알아주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이면 실망을 넘어서 이제 화를 내고 나중에 무시하게 되는 거죠. 콩으로 맺을 수인데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 지혜를 구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옛날 선현의 말씀대로 양처 선, 그 착한 아내가 돼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혹시 그를 구원할지 모르니까, 남편을 구원할지 모르니까 겉에 달린 장식으로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내 속의 것으로, 내 안전한 모습으로 그에게 접근했더라면, 남편에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남편을 설득했더라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냥 말 안 하고 입다 물고 있다가 그냥 섭섭한 거죠. 그 섭섭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그 원수가 된다니까요. 가족은요, 이웃은 그 정도 갖고 원수 안 돼요. 가족은 정말 작은 것 갖고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남편을 용서해 줘야 한다니까요. 내가 아내를 용서해 줘야 돼. 원수 같은 자녀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렇죠? 용서를 해 줘야 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죽어서 그를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를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눌 자로 존귀히 여겨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께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해 주고 아내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식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약점이 있다니까요? 단점이 있어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이럴 때 보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니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를 용서하실 방법이 없어요. 내 아내는요, 내 아내는 미국 뉴욕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일 뮌헨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용서를 전달해 주시지 않는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인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를 통해서,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웃은 좀 더 확대 보자고요.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웃에게 삐지잖아요.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작은 이슈가 있는데 의견을 최대한 개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견 개진이 하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원수가 돼버려요. 정말 디테일한 거예요. 큰 틀도 아니에요. 큰 틀. 큰 틀에 있는 큰 회개 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가 있잖아요. 뭐 이재명 지지자 있고 뭐 문재인 지지자 있고 큰 틀로 많이 달라요. 이 둘이 같은 당에 있지만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같은 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큰 틀로 많이 달라요. 이 큰 틀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작은 틀 다른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문파하고 뭐 막 싸운다잖아요. 그렇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들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 신문지상에 다 하는 거니까 그 뭐 여러분들 이웃 보자고 이웃 작은 일에 이웃에 있는 어떤 아낙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삐죽 안 보는 말이에요. 삐죽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웃에 대해서 좀 너글너글해지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아픔이 좀 있어요.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해드린 말씀에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를 떠나시더라고요. 많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근데 안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 나이로 57, 57세예요. 57세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잔뜩 나와서 별거 아닌 것 같고 눈물 쭉쭉 흘리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갱년기가 장기 그 뭐라 그래야 되니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 오랜 동안 지병으로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슬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남자거든요. 저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욕을 하시더라도 사람 버리지 말고 사시자고요, 여러분. 아,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럼 가능한가? 마지막 질문이에요. 가능해요, 여러분. 뭐로 가능해요? 너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나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용서를 내가 나로는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으로 갖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일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땅에 있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이 왜 안 가능해요? 가난도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아에 처해지고 그래서 결국 목숨 잃게 된다고 해봐요. 죽으면 되지 뭐. 뭐 말이 그렇게 쉽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떡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죠. 죽는다고 소망을 잃어버려요? 잃을 수는 없죠.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건데 나는 세상은 어차피 이런데 나보고 뭐 나보다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도 죽을 거잖아요. 그도 죽을 거고 그녀도 죽을 거예요. 저보다 좀 건강해 살 뿐이지. 그가 300년을 살겠어요? 3000년을 살겠어요? 저보다 뭐 100년이나 10년이나 20년 아니면 잘해야 3, 40년 더 살겠죠. 그리고 그도 죽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땐 똑같아. 옷 한 벌밖에 못 건지고 가요. 그렇잖아요. 다 놓고 가요. 자기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권세, 모든 재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저랑 똑같이 갈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살 건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되겠어요?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사는 신분의 사람이면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여전히 미워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야 하죠. 그렇지만 사람을 용서하는 건 가능하다니까요. 이 두 개가 잘라져서 우리가 분명히 실천할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설사 그것이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 것 정도일지라도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이 일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는 것 정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더 큰 일도 우리는 마구 용서를 해주는데 그건 바른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얼만큼? 77, 49, 490번 무한정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해요? 가능한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뭐가 안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 인생 문제가 뭐가 안 가능하겠어요?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용서가 가능한가?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용서가 가능한가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방법이 없다.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가만히 보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더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 한평생 가져갈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들이 평생 싸워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 점이 여러분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고 그 제일 약한 부분인 것을 사탄이 알아서 그 약한 부분을 쿡쿡 찔러대는 거죠. 그렇죠? 연약한 부분 어디가 급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급소를 찌르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만 찌르면 나는 쓰러지는 걸 아니까 거기만 찌르면 나는 무너져버리는 걸 아니까 심지어 죽어나가는 걸 아니까 더 이상 신이고 뭐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말씀도 의지하지 않고 따라 살지 않는 걸 아니까 거길 마구 찔러대는 거죠. 그럴 땐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도 귀안 들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평생 문제라고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율법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비친 말씀으로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그렇죠. 용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죽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각각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내게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음으로밖에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는 일만이 가능해요. 그리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겨야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실컷실컷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서 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특별히 질문 없으시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